솔직 담백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 브라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규 1화. 정규 1화. 드디어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소리가 하나 더 들리는데 네.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네. 아 우리 또 저희 2부가 아닙니다. 네. 네. 2부 말고 새로운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아요. 네. 그래요. 저희 청년그룹부 이제 정규 1화가 됐는데 뭐 저희 파일럿 방송도 들어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많이 준비가 좀 덜 됐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규 1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가 하나 신조 세운 게 있잖아요. 결방은 없다. 결방 없다. 네. 네. 어떻게든 다 채워가지고 결방 없이 한 명이라도 그 진행해서 갑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무조건 그렇게 할 거예요. 처음 듣네. 자, 이제 저희 멤버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아 이거 팟캐스트 소개부터 해야죠 우리. 팟캐스트? 정규 1화인데. 아 팟캐스트 소개. 아 소개. 맞아. 제가 이제 오늘 대행 메인 MC라서 네. 대행 진행이라서 약간 서툰 점 있다는 거 좀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청년구락부는 신체적 이게 청년 아이씨 뭐 어떻게 해야 돼? 청년의 뜻. 청년의 뜻. 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구락부는 클럽의 음역어 일본식 음역어입니다. 청년 셋이 모여서 고민, 시사, SNS 이슈, 취업과 회사 생활 등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네, 청년들이 하는 팟캐스트죠. 네, 맞아요. 그게 더 정확한 네, 게 맞아요. 그냥 청년들이 네.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 네. 저기 그냥 일기장이라고 보셔도 되고 대수비라고 보셔도 되고 네. 네. 페이스북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뭐 팟캐스트 목표가 있잖아요. 네. 청년들이 보는 세상, 대학, 회사, 문화를 말로 푸는 것. 네. 그럴까죠? 그랬어요. 말이야 뭐 청산유수야. 청산유수야. 지금은 3명이지만 여성 패널 모집 중이죠 저희. 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평범한 청년들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도 한번 오고 싶다 그러면 네. 저희가 뭐 큰 건 못해드리지만 네. 뭐 점심 식사 정도 네. 커피 한 잔 정도 제공하면서 네. 저희가 한번 모셔서 재밌는 얘기 아니면 진지한 얘기 네.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패널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네. 자 먼저 희망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천이고요. 그 뜻을 설명해드리면 서울 사람들이 이혼하면 부천으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는 그 정태욱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망언이죠. 줄여서 이부망천인데 저는 인천에 삽니다. 그래서 망천이고 망천에 사는 사람이지만 앞에 희를 붙여서 희망을 주는 희망천입니다. 희망 얻은 것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메인 MC 토르입니다. 저는 뭐 아 이거 얘기하는 듯이 네. 신체 토르의 망치 묘리를 타고난 사람인데 오늘 또 이제 게스트 한 분 계시니까 네. 여기까지만 소개하는 걸로 네. 하고 파일럿으로 뭐 들어보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네. 네, 그건 뭐 알아서 다시 네. 챙겨 들으시고 또 광고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특별한 게스트 한 분. 그렇죠. 네. 박수 한번 보셔볼게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양입니다. 저는 파일럿 방송을 듣고 한번 꼭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게스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너무 재밌게 되면 아니면 너무 흥미를 느끼게 네. 되면 정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규로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채용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채용은 우리가 했는데 왜 지 혼자가 하는 거야? 이 가불관계 모르는 거야? 잘 부탁합니다. 네, 박수로 네, 다시 한번. 저희 뭐 인력 난이기 때문에 네. 저희 뭐 중소기업도 안 되죠, 소기업도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기업. 왜 마이크로기업? 나노기업이라서. 나노기업이었어. 그냥 오시면 돼요. 네. 지금이라도 가까운 동네에 계신 분, 뭐 여기 네. 녹음실 강동구거든요. 네. 갖고 오시면은 지금 오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가볍게 저희 소개 끝났고 네. 그냥 토크 한번 하시죠. 네.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다들 희망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인턴 3주차가 끝났고요. 네. 이번 주에 휴가입니다. 그래서 휴가? 일주일 내내. 야, 3주밖에 안 했는데 쉰다고? 네. 너무 좋습니다. 벌써 쉬어요? 네, 벌써 쉬어요. 이게 회사가 외국계죠? 예, 네, 외국계. 이게 해조선에는 해조선에는 없는 일이야. 네. 3주 만에 쉰다는 거는 이건 알바지. 네, 전 회사가 전부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같이 와야 말이 안 돼요. 전 회사가 다 하신다는 게 무슨 동네 슈퍼도 아니고. 네, 제가 휴일이나 한 거잖아요, 그 회사가. 네, 제가 듣기로는 저희 회사가 그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 그 지금 이제 차주의 휴가래요, 전부. 그래서 관련 있는 회사가 전부 다 붙인다 하더라고요. 다 좋은 회사예요. 다 좋은 회사. 저도 대기업 다니는데 대기업인데 같은 대기업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대기업 골라가십시오. 골라 간 거예요? 저는 불러주셔서 갔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휴가 기간 그럼 뭐 하세요? 뭐 여행 가요? 여행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 요즘 비행기 값도 얼마 안 하고. 아니 근데 그 성수기라 비행기 값은 비싸서 못 가고. 취준생이니까 그래도 아직 그냥 시험 공부 할 것 같아요. 그쵸, 아직 인턴의 신분이니까. 네, 친구들 만나고.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휴가래. 그 회식을 했어요, 목요일에. 아, 첫 회식? 네. 그래서 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빨았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 빤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니, 빠는 게 중요한데, 원래. 빨지 못한 건 안 한 거야. 아니, 제발 말 들어보세요. 그 뭐야,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너무 불편하고. 네. 제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먹을 것만 집어먹고 술 떨어지면 술 갖다 놓고 또 부장님이 옆에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라고 또 명언. 네. 명언집.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언집. 제가 그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두 명이 늦게 오셨는데 아, 네.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네. 너는 누구니? 그랬는데 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가면 앉았어요. 네. 그래서 1차가 끝나고 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너 아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가서 얘기 인사했냐고 근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알았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없고 저희 직속 상관이 아니거든요. 옆에 앉아 계신 같은 라인의 네, 부장님인데 내가 바라는 건 없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라. 네. 와 명언이다. 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라. 받아 적어요. 명언이다. 받아 적어야겠다. 그리고서 내가 5개월 뒤에 얘기해주겠다. 너가 기억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와, 5개월밖에 안 하는데 뭘 기억에 남아. 저 속으로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죠. 아씨 내가 다음에 가서 술 돌리고 건배사라도 한번 재야 되나 막 이런 오만갈 생각이 들고 아무튼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혹시 K양은 인턴이나 이런 거 뭐 사회생활 해보셨나요? 혹시 직장이나? 저는 인턴은 안 해봤어요. 그럼 어떤 거? 뭐 알바나 이런 거? 네 알바만 해봐서 회식이나 인턴 이런. 네 그럼 회식 알바 회식은 정말 그렇게 막 프리하죠. 그쵸? 네 알바들끼리 네. 같이 하는 그러는 거니까 회식이라기보단 그냥 일 끝나고 뭐 뒷풀이 뭐 이런 뒷풀이 이런 그 개념이어서 이런 식으로의 회식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상하관계가 있고 네 상하관계가 있고 이렇게 따로 불러서 그쵸. 하고 뭐 막내가 술 따르고 음식 주문하고 맞아 맞아 명언하고 건배사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인턴을 이제 제 기억을 또 이렇게 보면 4년 전에 해봤던 것 같아요. 4년 전에 이제 에스모 그룹 제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 그룹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인턴할 때 하나 기억이 나요. 이게 너무 저는 진짜 빠는 걸 너무 잘해서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진짜 중요해요. 저는 근데 그거 타고난 것 같다고 느낀 게 저희 제가 일하는 그 회사가 남자가 좀 남초였어요. 네. 남초였는데 네. 다 흡연자야, 다 흡연자.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술을 좋아해서 술 먹다 보면은 남자는 항상 이상하게 그 타이밍에 담배가 부족해. 이상하게 담배 가게 보면은 담배가 돗대야. 돗대가 뭔지 아시죠? 네. 하나 남은 거. 한 대 있거나 두 대 있거나 아니면 없어. 아 그럼 어떡해. 담배 누가 사와야 되지. 근데 다들 기다려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치. 한 사람이 담배 사람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나는 미리 5시 반쯤에 저 그러니까 밑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얘기하고 가서 편의점에서 미리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 9명 그 담배를 미리 사놨어. 와. 그냥 한 개씩 한 갑씩만 딱 사놓고 미리 챙기고 회식 장소 간 거야. 회식 장소 가가지고 딱 보니까 담배 타이밍이야 지금. 남자들 담배 타이밍 딱 있거든요. 딱 나갈 때 그냥 쫄아서 따라가. 아 그럼 담배가 또 없대 하필이면. 제가 또 말보로 나이트 피시죠. 그래서 담배 취향도 다 이미 알고 있었어. 아 대단하다. 그건 능력이다. 진짜. 그거는 이제 빠는 거죠. 아, 그 회식팅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아 그거 가지고 약간 점수 좀 많이 땄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는 바로 건너편에 계신 그 과장님이 계신데 술 먹고 긴장하니까 그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건 네가 빠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인턴 주제에 아직 사람들 이름을 몰라? 아니 아는데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갑자기 기억나는 건 없어요. 기억 안 나는 거는 아직 긴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휴가를 간다니까 또 이게 네. 좀 더 풀릴 것 같고요. 네. 뭐 일단은 그리고 우리 케이 형님은 이제 처음 뵙지만 또 네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처음 봤어요. 초면인데 근황을 좀 묻고 싶네요. 네. 저는 대학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이번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상반기가 모두 떨어지고 이제 제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뭐 지금까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좀 더 많이 즐기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시간인가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비꼬는 게 아니라 처음 봤잖아 우리. 근황이 그렇다니까 딱히 뭐 어떤 명상 하시는지 물어봐야 될까요? 취미는 메디테이션. 그렇죠. 명상은 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불 깔고 뭐 요가 매트 깔고 어떻게 하세요? 가부좌 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침대 누워서 명상하는 거 아니죠? 침대 누워서 그건 명상이 아니라 그냥 낮잠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요가의 그 공상 아니야? 기본 자세예요. 누워서 가는 거? 누워서 송장 자세라 해가지고. 아 네 명상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그 인도에 계신 분들의 그 명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제가 정말 제가 뭘 좋아했는지 이런 경험에서 뭔가를 뭘 느꼈었었는지 자아탐구 자아탐구 자아성찰 이런 거를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야. 이게 미리 이런 걸 시켰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다 대학 지금 석사까지 하셨나요? 네 석사까지 하셨는데 이제 자아탐구 하고 계시니까 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자소서 쓰고 있다고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아 케이형 힘내시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지금 묵혀둔 프로 처음에 파일럿 중에 자소 썰이라고 있어요. 아 네.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제가 그건 못 들어봤어요. 아 그 얘기 안 해주셨나요? 왜냐면 저희 제 사촌을 통해서 섭외한 분인데 저희 자소 썰이라고 그 인터넷에 있는 자소서를 웃긴 자소서를 받아다가 제가 낭독하고 네. 까는 그런 네.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고소미를 먹을 수 있다는 저희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소미는 저희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고 저작권으로 걸리는 거예요. 저작권도 있고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네.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화 얘기 꺼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폭탄 돌리가 돼가지고 그 코너가 네. 저번 주는 어떻게 프로듀스로 잘 넘어왔는지 혹시 저번 주 거 프로듀스 들으셨어요? 아, 네. 프로듀스 들어봤어요. 프로듀스 방송 보세요? 제가 시즌 1, 2까지는 봤었는데 48부터는 안 봤거든요. 너무 1번? 이 뭐랄까 아니 1번보다는 이질감?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1절, 2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너무 우려먹는 것 같다. 맞아. 슈퍼스타 그것도 맞아요. 지금 7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했습니다. 맞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디션을 위한 오디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디션 자체가 이제 발굴하는 거잖아요. 재능 그쵸. 발굴. 근데 이건 지금 재능 발굴이 아니야, 이제. 그쵸. 미 누가 파는 거 미리 파는 거를 그냥 스토리에 껴맞춰고 네.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망천님이랑 희망천님이랑 저랑 이제 밤늦게 원고를 고민하면서 프로듀스 봤어요. 아 근데 집을 너무 짜더라고. 네. 거기 직방송이에요. 이제 나 리더하고 싶어요. 안 시켜줘. 울어. 그리고 막 다시 시켜줘. 또 울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서? 공연 끝나고 또 울어. 맞아. 수고했어. 너 잘했는데 왜 1등 아니야. 또 분한 사람은 또 분한 대로도 울고. 아 맞아. 아 집방송 아주 짜증나. 이거 대한민국 아주 집방송 아주 점철돼 있어. 시즌 1에 보셨어요? 시즌 1, 2는 저는 안 봤어 또 오히려. 아 근데 제가 슈퍼스타 그러니까 엠넷에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역사 긴데 댄싱구 막 이런 것들. 네 근데 제가 슈퍼스타 1부터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 엠넷의 고질적인 문제인 악편 네, 악마의 편집이랑 그다음에 집 짜는 거를 일부러 하고 그쵸. 사연이 없는 그런 출연자들은 거의 분량이 없다시피 하고 사연이 있으면은 괜히 집 가서 막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막 찍고 할머니들 막 맞아. 나오고 리어카 깔고 네, 막 나오고 막 어두운 골목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다른 출연자들은 아예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게 시즌 1이랑 이때도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프로 뭐죠? 감 PD 이름이 뭐죠? 지금 프로듀스요? 네. 안준영. 그러니까 그분이 시즌 2 때도 하셨고 1 때도 하셨는지 기억이 잘 제가 안 나는데 이때도 막 엄청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집. 네. 집도 있고 악마의 편지하고 그리고 그때도 분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고질적인 문제네. 네. 문제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그게 막 진짜 안 나오는 애들은 1초, 2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목소리 처음 듣는 애들도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 나 이제 아예 안 보겠다 했는데 48일 이번에 해서 네. 어제는 약간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동안 좀 분량이 적었던 친구들 근데 대신에 대중한테는 인기가 많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조명돼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전히 집은 많이 짠다는 거.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눈물 많이 버는 거 좀 아 짜증나요. 했지. 아 근데 아, 저희 그랬잖아요. 이해했잖아요 사실. 아, 이해는 네. 돼. 그 상황은 왜냐면 내가 가도 운다. 맞아. 저희도 그랬어요. 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가도 운다고 저거는 너무 고생하고 아 근데 진짜 약간 그 생각이 들어 진짜. 네. 왜냐면 나도 센터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래야지 맞아. 방송 잡히는데. 네. 근데 미안하죠 또 팀원들한테. 미안하지 나만 잡히니까 또 네. 그러면은 집이 나오지 또. 또 그리고 애들도 어리고 또 여자애들이고. 맞아 맞아 진짜 여자애들. 진짜 어리던데. 항상 한창 이렇게 감수성 풍부할 때. 이게 막 성인인 친구가 진짜 전 연장자인 정도 진짜. 그 너무 좀 그렇죠. 저는 시즌 1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아유, 지금. 아, 진짜 그게. 집에 당했네. 야, 방송국한테 당한 사람이야, K 양이. K 양이 네. 감수성이 많아. 저는 그게 진짜 감정이입이 너무 되는 아, 그래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아, 그러면 더 보기 싫을 수도 있겠다. 아, 어, 맞아요. 짜증나. 어, 피곤해. 짜증, 아, 네. 짜증이 나는데, 그쵸? 그 엠넷에 당한 그 역사가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나는데, 이게 또. 보면 예쁘고 보면 재밌고, 맞아. 재밌고 뽑아주고 싶고 뽑아주고 싶고 애들 너무 열심히 맞아, 하니까 맞아. 막 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마음으로 맞아. 저도 진짜 투표 많이 했었거든요. 투표하고 11명 뽑을 때부터 투표하고 막 1명 뽑을 때 투표하고 이러고 막 그리고 시즌 2 때도 마지막 방송할 때 엄청 편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게 애들 고생시키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도 이게 그 중간중간에 순위를 공개하는 게 있었는데 순위를 1위부터 11위까지 그러니까 11명 총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일 때는 1위부터 11위까지 하는데 1위부터 11명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만 보여주는 거예요. 봤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결승 때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그때는 실시간 투표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가 막 12위야, 13위 이러면은 밀어주자 아마. 밀어주자 이러니까 순위가 쑥쑥 바뀌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바뀔만 하지.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뭐지? 안준영 PD가 빨리 네. 사퇴하라고 욕을 사퇴? 엄청 먹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게 전 좀 놀라웠어요. 국민청원 올려야지. 국민청원 요즘 답이야. 맞아. 대단하죠. 아, 그게 답이에요 요즘에. 진짜. 어쨌든 저희 뭐 이렇게 지낸 거고 일단 뭐 저도 근황을 얘기해야겠죠. 안 들었네. 근데 뭐 내 얘기를 해야지. 넘어갈 뻔했어. 넘어갈 뻔했어. 존재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이번 한 주도 그냥 똑같아요. 늘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결정을 좀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네 맞아요. 약간 옮기는 쪽으로 약간 마음을 굳혀가지고 아마 8월 중순쯤에 이제 이직을 할 것 같아요. 벌써 회사를 벌써 세 개나 다녀보네. 커리어가 별로 있지도 않는데 네. 뭐 그런 거 빼고는 솔직히 직장인이니까 다채롭지 않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노래 가사가 아 진짜 반복되는 일상밖에 없어요. 맞아.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일하다가 대충 이제 버티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자고. 요즘에 더우니까 집에서 뭘 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진짜 게임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게임 할 생각도 없어. 진짜 지겹거든 진짜.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지하철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하철 타는 게 그것도 노동이야 또. 맞아. 정말 힘들어. 그 진짜 지하철을 타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피로감 있잖아요. 저한테 전해져요. 이렇게 이 무릎, 구름같이 어두운 그 공기가 나한테 와. 맞아 맞아. 다들 표정도 되게 안 좋고 그 내 승모근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야 벌써. 출근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잠실에서 명동으로 가니까 한 2, 30분 정도? 최장 40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사무실 들어가면 40분 걸려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게 멀지는 않죠. 대신에 이제 한 라인이니까 한 라인 사람 많은 곳에서 계속 많은 곳으로 가니까 아 피곤해. 그러니까 제가 탔던 사람들이랑 내리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내려요. 우르르 가서 우르르 가서 최악 최악. 아 진짜 어쨌든 뭐 직장인의 일상이라서 재밌는 소식 없습니다. 솔직히 이 팟캐스트 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솔직히 이거 기다리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 진짜. 솔직히 요즘 너무 재미없어. 요즘 야구도 맨날 치고. 어떤 팀 응원하세요? 아 저는 LG 좋아해요. LG. 아... 야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왜 물어보는 거야? 좋아하는 줄 알았어. 뭐야? 아 물어볼 수 있죠. 키랑 아... 조금 이상하시네. 물어볼 수 있죠.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저희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이제 본격적인 코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갑시다. 시그널 깔아주시고요. 네. 자, 노조보통 지구촌 소식 노지경 뉴스. 자, 노지경 뉴스 저희 K양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건지 네 희망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노지경 뉴스는 저희 패널들이 마음대로 골라온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자주 들으시는 시사 그리고 시사사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구촌에서 황당한 기사나 그리고 조명받지 못했지만 뭐 이거는 이야기해봄직하다는 기사를 골라서 큐레이팅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썰을 풀어보는 그냥 별로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유사 뉴스인데 근데 가끔 거기서 의미를 찾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건 없어요. 맞아. 네. 똥을 왜 싸? 배 아프니까. 네. 배 아픈 게 왜 의미가 있어? 그렇죠. 내 건강에 그 이상을 또 찾을 수 있고. 그럼요. 그 화장실의 맞아요. 문화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맞아요. 그 변기에도 다 네. 문화가 있다고. 예, 네. 그게 애환도 있고. 배수에 관련된 게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화장실로 막 문명의 그 발달 정도를 막 말을 또 절고 있죠. 준비 안 된 거니까. 알 수 있다. 이런 유지의 책도 많아요. 그냥 이런 거 딱 보시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절면은 저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 이게 대본에 없던 거니까. 저번 주에 네. 저희가 얼마나 절었는지 거의 뭐 저희 진짜 완전 절른 발이었어요. 네. 진짜 입에다가 뭘 물고 하는 줄 알았어.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꼬이고. 네, 제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희망청과 저 토르가 뉴스 하나씩 준비해봤는데요. 이 코너 전체는 제가 한번 다 저희가 제가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자, 제목은 저걸링 못하면 인사의 반영. 인사란 게 인사국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인사국가죠. 네. 일반적인 인사국가 네. 아시죠, 케이야? 네. 네. 네.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MBN의 기사 보도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MBN 아시죠? 저걸링이 뭔지 아시나요? 자, 양손으로 공을 돌리는 기술을 저걸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서커스나 길거리 공연의 단골 메뉴이죠. 그런데 저걸링과 전혀 관계없는 제조업체에서 저걸링 실력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마저 읽어볼게요. 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펌프 제조업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본사와 지역 영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황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남녀 전 직원한테 저걸링 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고 처음에는 이제 권유의 분위기였지만 점차 저걸링 기록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직원들을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놀랍네요. 진짜 네. 권유도 웃긴데 그러니까요. 권유도 약간 황당해요. 자 그리고 저걸링 시험은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이제 원고를 따로 뽑지를 못해가지고 같이 보고 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데 직원들은 평가관 앞에서 저걸링을 하거나 인사팀에 저걸링을 하는 영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황당하죠. 푸드죠, 푸드요. 이게 요지경 뉴스예요. 아시겠죠, 케이야. 프로듀스 48의 시스템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 자기 PR 영상 보내고. 자, 사측은 저걸링 등급까지 만들어 놓고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하면은 인사, 고과 및 임금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했습니다. 미친 회사죠, 진짜. 해당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자신이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행한다고 그쪽 이제 관계자가 말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직원들의 불만에 불구하고 평가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속한다는 게 참 웃겨. 그렇죠. 권유한 것도 안 돼. 뭐 케이야 혹시 뭐 이런 케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죠.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황당 뉴스라서 이거 뉴스를 저희가 어디서 봤냐면은 그 팬코라고 그냥 남자들 커뮤니티죠. 네. 유머 커뮤니티 보다가 야 이거 뭐냐 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제 기사인데 실제 기사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뭐 케이야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 저는 진짜 이런 걸 아직 처음 봤어요. 저글링을 애초에 인사 권유하고 이걸 고가에 반영하고 아무래도 임금을 깎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임금 깎고 인사 권유.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는 말도 되게 꼰대스럽다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게 없다. 안 될 거 없지. 이런 말이잖아요. 안 될 거 없죠. 아니, 하면 할 수 있어. 하면 하지. 저글링을 회사에서 계속 하면 돼. 왜 하냐는 거지. 일을 해야지. 아, 나 이제 황당해. 그 망천님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 처음 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게 동영상 찍어서 등급을 매. 그렇죠. 프로듀스를 너무 열심히 봤다. 트레이너들이 또 있는 거야. 그 등급 평가관들이. 그 제가 보진 않지만 저번에 그 뭐야 토르님께서 동영상 보내주셨어요. 애들 이거 PR 영상 보라고. 아 근데 자기 PR 영상이요? 일본 애들은 뭐 취미 보여주고 장기자랑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서예 같은 거 보여주고 딱 그런 느낌인데요. 자기 동영상 찍으면서 누구입니다. 뭐 하이 다시바 누구인데 했어. 가지고 막 저글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글링도 스루도 했어. 아, 그리고 동영상 찍을 때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저는 뭐 무슨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네, 뭐 이러면서 저글링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고 하고 뭐 영화 밀팀의 토르입니다 하고 돌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고 이제 동영상 와서 캠프도 끄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사고과라는 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커리어가 앞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기회라는 게 나이가 적으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다는 게 솔직히 일반적인 정설이잖아요. 그쵸. 그럼 나가면 돼. 짜증나요. 솔직히 나가면 솔직히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닐 것 같아요 벌써. 이 대기업에서 이러면은 솔직히 큰 이슈죠. 네.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막 대리야 만약에 대리인데 결혼도 했어. 근데 이직할 곳은 마땅치 않아. 근데 회사에서 저글링 돌리래. 자기 뒤에 가족이 있는데 뒤에는 이제 막 부양할 가족이 있어. 근데 회사에 오니까 저글링 돌리래. 실적이랑 상관없는데 저글링 돌리래. 근데 내가 못 돌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집에서 돌려야겠죠. 연습해야죠. 퇴근하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공세계 챙겨서 집에서. 지금 딱 든 생각인데 우리가 한번 의미를 만들어 봅시다. 이 저글링으로 인사공과에 반영하다 생각하고 업무의 어떤 효율이 있고. 아니요 저글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걸 평가할 것인지를 연구해보는 거죠. 제가 든 생각은 저글링의 그 도구를 난이도를 주는 거예요. 저글링 3개. 자, 1번은 뭐 공. 그 다음에 높은 게 뭐 탁구공. 그 다음에 한 게 뭐 칼. 그래서 최종 높이는 전기톱. 전기톱 3개. 전기톱 3개. 이거 하면은 네, 사장까지 시켜준다. 공중파에다가 내 CNN이나. 사장. 아, 전기톱 네. 하면 사장 될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리고 이제 승급 아니에요? 승급 이 정도는? 괜찮다. 네. 이 정도면 신분이 바뀌는 건데. 외발 자전거 타고 하면은 뭐 외발 가산점 주고. 괜찮네요. 진짜 의미가 없네. 뭐 괜찮아요. 어이 왜 해? 괜찮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가 모두가 의미가 없는 건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떤 취지인지는 조금은 이해는 돼. 조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맥락에서 왜 그 인터넷에 그거 유명했잖아요. 신한은행 신입사원. 맞아,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 그 신한은행에서 국토대장정인가? 아, 행군. 신입사원장으로. 극기훈련. 그 이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라. 아. 그 취지에서는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게. 근데 그것도 신입사원을 대상이었지만. 그렇죠. 그건 인사국가에 반영된 거 아니지. 네. 인사국가에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멀리 갔죠. 진짜. 동영상을 찍고 제출해서 누군가가 이걸 보고 내 임금을 좌지우지한다. 그렇죠. 내 인생을 어느 정도. 근데 인사과에서도 어이없겠다. 알 거 아니야. 자기들이 아이유내인 건 알 거 아니야. 맞아. 위 상부에서 내렸으니까 동영상 보면서 내가 뭐 하는 거냐 이거 하면서 아, 이 사람 되게 저글링 네. 못하시네. 아, 10개 돌렸네. 10개 체크하고 이제 평균 에버리지 돼가지고 이게 상위권이다. 그래서 A 플러스 등급 주고 S 등급 주고 엑셀로 딱 정리해가지고 엑셀로 해가지고 개수로 조건부 서식 걸어가지고 이제 피바 돌리는 거야. 맞아. 부서별로 피벗 돌리고 부서별 평균, 팀별 와. 평균, 라인별 평균 해가지고 투명하긴 하네. 아, 투명하네요. 투명하네요.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 그러네. 객관적이고 개수밖에 없거든. 네.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탁구공 돌리면 강점 맞아. 그런 거 하고 외발 자전거 타면 외발 자전거 하나 더 주고 그런 거라도 해야지. 노답이에요 노답. 이 네. 예, 헬조선은 매일매일 요지경 뉴스가 너무 많아. 진짜 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오신 K양도 그렇고 희망청년도 그렇고 그냥 저희 지금 20대 중후반까지 지금 살아계신다는 게 이것마저 기적인 거예요 지금. 그쵸. 맞아요. 생존. 생존 하셔야 된다 여러분. 자 다음 기사 또 읽어볼게요. 다음 기사도 다음 기사는 조금 짜증나는 기사예요. 네. 이거는 희망청님이 가져다 주셨는데 예.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에어컨 거절하는 아파트 경비원들. 그냥 어떤 내용 같아요? 일단 제목만 들었을 때 헤드라인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네, 저희도 이해 안 됐어요. 일단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노컷뉴스 기사인데 요즘 노컷뉴스 핫하죠. 노 빠꾸로 유명해요 요즘에. 노컷뉴스 기사인데요. 부산 동삼 이주공 영구 임대 아파트 경비원들이 취약계층 입주민을 고려해 에어컨 설치를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 들어보면은 좋은 건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 들면 여러분들은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제가 욕할게요. 저도 네. 욕할게요. 자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공사죠. 네. 전국의 임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날씨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쏟아질 정도로 무더운데요. 저소득층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비원들이 설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와... 일단 읽어볼게요. 네네. 실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에어컨 설치 비율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장애인들로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 무더위를 경비원들이 고통 감내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하나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일단 기사는 이 정도에서 네. 끝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기사 망천님 망천님이 네. 가져오셨으니까. 네. 저희 아까 이거 방송하기 전에 또 기사 하나 읽었잖아요. 네. 교사들 방학 없애달라. 맞아. 왜 일하나 하고 쉬느냐. 우리 아들 방학에 합격하고 독서 시간인데 너는 휴가 사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냐. 이런 취지에 하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 8,000명, 1만 명 이상이 이걸 하는 거였어.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조선 남자라는 것은 남잘되고 남편한 걸 죽어도 못한다고 같이 편해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고 남이 편하면은 저 새끼도 불편해야 된다고. 맞아. 딱 그런 맥락의 기세. 너무 천민의 논리예요, 네. 진짜. 아 천민 논리 진짜. 왜냐면은 누군가는 불행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행복할 살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지. 네. 그 내가 일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임무를 다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완전 천민이지. 네. 그러니까 다 같이 행복해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해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 웃긴 게 그 경비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사실. 그 맞아요. 좁은 방에서 얼마나 덥고 맞아요. 막 청소하고 택배 받아주시고 막 순찰도 돌아야 되고 근무하면 좋지 않아요. 네, 좋지도 진짜. 않고 그러면은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오늘 너무 덥잖아 요즘에. 그렇죠, 진짜. 에어컨이라도 해드려야죠. 근데 물론 저소득층 에어컨이라도 네, 해드려야 네, 되는 거야. 진짜. 맞아. 저소득층이 에어컨이 없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경비원들도 안 달아주고 그리고 기사를 거절했다. 그러면은 거절하지 않고 받은 사람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써놓은 거잖아요. 못 받고 요즘에 네. 미쳤어. 진짜 그 왜 이번 주죠? 그 노회찬 그 정의당 그 이제 의원님이 돌아가신 게 여기서 아주 폐륜적인 거의 저는 솔직히 일베개식을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건 일륜에 거스르는 네. 행동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망 기사를 썼는데 그 생전에 그 정의당과 같이 다른 정의당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에 그 노회찬 의원님 고 노회찬 의원님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해놔서 기사를 송고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아니라 두 번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칼라 상징인데 네. 노회찬 의원님만 흑백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와 그렇죠. 야겔이나 일베에서 볼 법한 게시물을 내가 포털에 메인에서 보고 있네. 막 이런 느낌. 왜 진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굳이 그냥 노회찬 의원님 사진만 올려놓고 네. 그냥 비보가 있다 뭐 이런 그쵸. 식으로 점, 그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데 그쵸. 굳이 검정색으로 네. 하는 게 굳이 일부러 그 어, 그 네. 사람만 네. 그 부분만 네. 그 다시 부분만 이렇게 딱 다시 편집해서 네. 네. 되게 악의적인 거지 네. 솔직히 근데 이 노컷뉴스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이게 노컷뉴스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잡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컷뉴스라고 기사를 저희가 제가 갖고 왔는데 네.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부산 CBS 뭐 서미경 기자인가 그분 이제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노컷뉴스가 그런 이제 프리랜서 기자들의 기사를 선고를 받으면은 내용을 종합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잠깐 그걸, 잠깐 아니, 잠깐이지만 언론사 경력 있으시죠? 언론사 경력 있죠. 그렇죠. 제가 인턴 기자로서 또 핫할 때 있잖아. 네네네. 평창 올림픽 때 인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네. 기사를 막 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장급 정도가 돼야지. 송고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부장급이 한번 쭉 보고 오타 같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송고를 하는 거라서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 편집부에서 잘랐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일부러 안 자른 거죠. 일부러 안 자른 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오, 좋은 기사구만 하고 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회찬 고 노회찬 의원님의 그 기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그걸 왜 안 잘랐을까? 근데 문제의식을 느껴서 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그로 끌리니까. 그렇죠. 그게 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가보면은 그 조회수가 쫙 떠요. 이 신문기사 몇 개 해가지고 조회수가 잘 뜨는 거는 막 빨간색으로 표시가 뜹니다. 막 조회수 올라가고 있다. 조회수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기사 하나씩 써주면은 오 이번 달 일 잘했다. 왜냐면 요즘에는 신문의 시대가 아니라 모바일의 시대고 인터넷 뉴스의 시대니까 조회수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이건 아니죠 사실. 아니긴 한데. 이게 경제 논리로 하면은 그렇게 가긴 하죠. 좀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그 K양은 기사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헤드라인으로 일부러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저 제목만 보고 아 저희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해서 클릭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쵸, 인터넷 그쵸, 포탈에서만 그쵸. 봤어도 그쵸.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거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거부면 이런 거면 모를까 거절했다. 거절은 자기 의지로. 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아, 괜찮아요. 리퓨즈. 안 받겠다. 경비원님들께서 안 받겠다 했다는 건데 애초에 안 받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좀 맞죠.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아, 너 먹어. 아니야. 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용돈을 주죠. 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열받지 예의상은 거절할 수 있고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뭐였냐면은 주민들한테 욕먹을까봐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어서 거절로 표현한 게 아닐까 아, 내가 이거 에어컨 설치하면 또 말 나오지 않을까 나는 에어컨도 없이 사는데 왜 경비원 주제에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꿀 빨고 있냐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거절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경비원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혹은 환경미화원 분들, 맞아요. 사회적 약자, 뭔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일. 이게 그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 들어갔잖아요. 예. 저소득층도 사는데 예. 이런 데서 일하시는 경비원 분들도 저소득층이에요. 그쵸? 이게 남 걱정할 그런 문제 아니고 그쵸? 다 도와줘야 돼, 이 사람들. 그쵸? 맞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박수 칠 일은 절대 아니에요. 네. 이거를 거절했다고 받아주는 곳이 문제지. 네. 이거 에어컨은 솔직히 비용 얼마 안 들어요. 이게 벽걸이형 같은 거는 솔직히 전력 비용 자취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 종일 틀어도 한 달에 만 원? 2, 3만 원? 그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그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네.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이거를 마치 미담인 양 보고 보도하는 게 맞아 미담인 양 미담처럼 네. 얘기하고 있어 이게 에어컨 거절하는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들 맞아요 훈훈한 척 2018년에 근데 98년도에 나왔으면 모르겠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좀 많은 게 그 김홍채님이나 저희 아는 지인분이 또 기사를 하나 이제 전달해 주셨어요 좀 황당하다고 그 에어컨 이제 공장인데 에어컨 공장에서 이제 휴가를 받는 그러니까 휴가를 쓰고 지금 이제 에어컨이 많이 팔리잖아요. 에어컨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공장 직원들이 아~ 그 연장 근무도 안 나고 자기 네. 근무 시간만 채우고 나가 버린다. 52시간 때문에. 52시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에어컨 수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살기 힘들다. 그래서 52시간은 결국에 나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그런 그렇죠. 말이 돼 이게? 아니 쉬는 건 쉬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니, 그래서 그 댓글 이렇게 달았지. 맞아. 너네도 그러면 너네도 그 365일 기사 매일 나오니까 매일매일 일하라고 배대시 그거였어. 맞아. 아 이거는 요즘에 요즘 따라 더 많은 것 같아. 네. 요즘에 그 비슷한 것도 또 짤 하나 돌았잖아요. 막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니다. 뭐 전기비가 많이 나갑니다. 전기비가 많이 나가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불행해집니다. 저 결사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아, 공고문이라 해야 되나? 그 짤이 그 짤이 많아. 돌았어요. 어. 네. 그 다산신도시 대명주 그 아. 나왔었죠 택배요? 택배. 아. 네. 물론 그 제 생각에는 아파트 위치적으로 보면은 시공사도 좀 잘못하긴 했어. 맞아요. 어, 그 시공사 실제로 사고가 났었잖아요. 어, 그것도. 시공사 문제가 좀 네. 있긴 해요. 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게 한 것 택배 차량이. 근데 그렇다면 지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상에는 그 아파트 네이밍이 뭐 지상에는 택배차가 없는 뭐 지상에 차량이 없는 네네네. 아파트 뭐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택배차 기사님들이 그 수많은 택배 물량을 가지고 구루마라고 하죠. 구루마에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뭐냐 주민들은 그걸 또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요즘에 이런 이기주의 네. 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갈수록 어떻게 요즘에 더 살기가 더 좋잖아요. 이제 먹고 살기 더 좋아진 거는 맞는데. 인심이라는 게 더 야박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전에 이제 현대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네. 거기서도 이런 갑질 논란이 있었고 경비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너무 천민 자본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많다고 느껴져요, 요즘에 진짜. 제가 사는 동네도 솔직히 이제 나름 서울에서 좋은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 좋은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나름 상위층 동네인데.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 동은 아니지만 근처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도 이런 갑질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아, 이제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먹을 걸 많이 사온 거야. 먹고 남았어. 남은 거를 모아가지고 경비실한테 준 거야. 근데 모아가지고 드렸다는 게 어떤 식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먹고 만약에 초밥을 샀어. 초밥 세트를 샀어. 근데 초밥에 한 세네 개 남아. 그거를 모아. 듣고 과일도 먹고 남아 뭐 수박도 남은 거 있고 그래서 이게 주는 거야 그냥. 아~ 근데 먹었어 근데 아저씨가 안 먹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안 먹었다고요? 어 왜 성인 무시하냐고 아 진짜 그걸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 일단 난 주는 거 자체도 좀 잘못이라 생각하는 거 성의로 거구나.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거 같아 사람들이 적선 아 내가 내가 사사한 거야. 굳이 경비원 안 줘도 되는데 너네 안 줘도 되는데 먹으라 줬는데 안 먹냐 이거지. 적선도 좋은 걸 줘야지 적선이지. 그 먹고 남은 거는 그 적선하는 입장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쵸. 먹기 전에 나눠서 주든지. 맞아.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맞죠. 먹고 남은 걸 주는 네. 게 아니잖아. 이게 그게, 기분이 달라. 정답이네. 정답. 해양 정답을 맞춰줬어. 먹고 전에 줘야지. 먹기 전에 줘야지. 맞아. 먹고 나서 남은 거 주는 건 무슨 맞아. 의미야? 또, 또 흔적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그쵸 젓가락 맞아 맞아 맞아 또 식어 있고 아 맞아 맞아 공깃밥 먹었는데 공깃밥 국물 자국 남아 있고 이런 거 어, 과일 같은 좀 푸석푸석해지고 이런 거 맞아 말라 있고 어 참치 있었나 보다 여기는 이제 계란말이 맞아 오늘 김치볶음밥 드셨네 네, 향기도 좀 나는 거 같고 아이씨 이도 안 닦고 드셨네 막 근데 약간 경비원들에게 이렇게 못쓸 짓을 하는 뉴스가 잊을만하면 나온 것 같아요. 왜 저번에도 그 트위터에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경비원 하시는데 같이 뭐 어느 날 그 주민분들에게 치약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뉴스에 치약에서 뭐 유해 성분 검출돼서 아~ 뭐 논란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치약이야. 그래서 그 밥을 먹다가 정적이 딱 흘렸대요. 그 식구들이. 그래서 아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런 일이 뉴스화된 거고 그리고 트위터에 누가 올렸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런 이슈화되지 않은 일들은 수두룩할 거라고 더 많을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참 근데 우리나라 근데 이상하게 사회문화적으로 되게 비인간화되고 있는 거 같아 오히려 진짜 그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온 거 보면 어 진짜 다 하나하나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이제 존엄성? 존엄성이나 이런 걸 서로 그러니까 존중 자체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존중 자체가 없다고 문제인식을 진단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희망을 보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은 우리 세대 그리고 더 이후의 세대들은 더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거는 좀 심각해 지금 우리나라. 이게 배려라는 문화가 너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려 있잖아. 우리가 막 내 걸 내주는 게 아니더라도 그쵸. 양보라는 거 그냥 기본적인 양보. 그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아 진짜 문화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뉴스 볼 때마다 짜증나면서도 분노나면서도 내 주위에 이런 사람 어디 도대체 어디서 볼까? 맞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네이버랑 다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댓글 보고 와 근데 거기에 좋아요 같은 거 이렇게 찍힌 거 보면은 와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근데 의외로 우리 주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K양은 갑질 해본 적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있을까요? 우리 네, 솔직히 우리 다 있을 거야. 갑질 해본 네. 경험 하나씩 얘기해봅시다. 맞아. 인식을 못했을 맞아요, 뿐 맞아요. 근데 전 솔직히 많이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제가 했던 행동들이 갑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갑이라는 생각으로 뭔가 갑질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누구나 한 번씩 누구나 다 갑질을 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런 건 인식을, 아니야. 인식을 못한 거. 사실은 똑같은 갑질이고 똑같은 어떤 권력지 조금의 한 줌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사람들을 깔보거나 그리고 그렇게 깔보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아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경비원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한테 뭐 잘해드려라고 하지만. 저는 다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도 내가 갑질했네 라고 생각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 믿어요. 그렇게 갑질 저는 제가 하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썰 하나 풀어주세요. 갑질썰. 갑질썰? 썰은 정확하게 털 수가 없는 게 회사 일이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제가 하는 업무가 확실해요? 회사에서만 갑질한 거 맞아요? 일반적으로 제 희망천님한테 갑질 많이 했죠. 꼰대질 갑질 이런 거 제가 좋아해서 맞아요.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회사에서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제 하위에 있는 업체들 아니면 협력 업체들을 좀 많이 쪼아야 되는 제가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제가 전화를 돌리면은 다들 이제 일단 숙이고 들어와요. 의뢰 입장으로. 네. 그럼 제가 뭐라 해요. 그러면 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하라고요. 하거나 계약서 있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되게 못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인간적으로 대하면 또 일이 안 돼요. 근데 되게 요즘 처음에 제가 취업했을 때 되게 많이 느낀 게 아 너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남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원래 제가 남들을 원래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서도 되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좀 꺼려지더라고. 그런 고민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회사 다니면서도 아 내가 뭘 잘하고 있나? 이걸 계속해야 되나요? 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망천님이나 이제 K양도 이제 돈을 버실 거잖아요. 안벌 거예요? 벌고 싶죠. 저는 벌고 싶어요. 전 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오늘 이따 갔다 와 사줘요. 아까 사줬잖아요. 아이씨 나한테 많이 얻어먹었잖아. 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얻어먹었는데. 미쳤나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받다 보면은 그 돈에 상응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는 일이 없어요 진짜. 나 혼자 잘 되고 갈 수 있는 일도 없고 누군가는 제쳐줘야 돼요 진짜. 그쵸.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그러니까 업무에 떠나서는 내가 인간임을 잊지 말자 그 정도 좀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살기 힘들어 진짜. 그쵸? 좋은 말이네요. 네, 네. 사실 그 정도 자세만 가져도 네, 자신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뭐라 해야지 말이 안 나오네. 또 전다. 거짓말 쓰는 것 같아. 편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갑질만하니까 이 새끼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사람이 있고 나도 사람이다라는 걸 인지한다는 것만 자체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업체 연결된 일은 아니지만 회사에 가면 저도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계약을 받거나 계약을 주거나 누군가를 네. 압박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디 가면은 이제 이쁜 딸이고 이쁜 아들이고 뭐 한 가장의 남편이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고 뭐 어머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간단하게 조금 얘기해드리자면 백화점이랑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가시면 이제 화장품 코너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이제 매니저 같은 분들은 보통 4, 50대 이제 저한테 어머니 같은 분들이나 이모 같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니면 30대 누나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저보다 다 나이 많으세요. 제 또래거나 제가 뭐라 하면은 이제 표정이 안 좋은데 좋은 척하는 게 딱 느껴지는 그쵸. 거짓이 느껴져 가식이 느껴져 아 알겠어요 뭐 이런 식이 느껴지는데 네. 그런 거 보면서 처음에 난 진짜 마음이 저도 많이 상했어요. 아 진짜 미안한데 이런 얘기 내가 안 하고 싶고 나도 이 일을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냥 저도 이제 회사 선배나 이제 취업 먼저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진짜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고 일은 일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전문직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고 또 안 그럴까요? 아, 그렇죠. 그냥 돈 많은 게 최고예요. 일을 안 해야 돼. 맞아. 사람은 일할수록 불행해. 불로소득이 최고죠. 맞아요, 맞아. 진짜. 저희 때 이따가 예고 하나 드리면 또 불로소득에 관한 또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뭐 은근 여기서 많이 얘기를 많이 했네. 원래 요지경 뉴스 버리는 코너로 앞에 이빨 털르는 그 코너거든요. 입이 저희가 늦게 풀려가지고 항상 계속 하다 보면 풀리거든요. 저희가. 네네. 네. 그래서 앞에서는 원래 항상 막 얘기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오늘 은근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케이양 덕분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요? 역시 달라요 주임님. 잘하시네요. 네. 자 다음은 저희 다음 코너. 네. 편한 청춘들의 SNS 이야기 계속 겨물로 이거 아마 녹음했을걸요? 아 맞아요. 네. 녹음 따는 거 있으니까 네. 이거는 또 쓰면 돼. 네 맞아요. 자 오늘 뭐 계속 겨물로 또 K양 계시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드리자면은 대학교 대나무 숲 이제 뭔지 아시죠?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는 거. 네. 각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익명으로 사인을 올려주는 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소재로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거기서 뭐 베스트 댓글도 한번 봐보고 네. 사람들이 이제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연 몇 개 준비되어 있죠? 오늘 몇 개예요? 두 개 몰라요. 오늘 두 개 준비되어 있고요. 두 개 다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네, 댓글은 많이 안 달린 글들인데 사실 대나무숲을 조금만 눈팅해봐도 거기서 거기다라는 인식이 다 연애 네. 10분 내로 옵니다. 저희 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지금 오늘 패널 게스트 한 분이랑 패널 네. 저희 두 명도 다 대학교에서 지금 다 각자 대학교 대나무숲 있잖아요. 네. 솔직히 다 뻔해요 솔직히. 네. 나 헤어졌어 너 네. 보고 싶어 네. 잘 지내 네. 이 지랄하고 맞아 미친 애들도 너무 많아 저격글 네. 쓰고 네. 미 죽고 싶어 짱년아 너 이런 거 뻔한데 진중한 글을 한번 또 이제 망천님이 열심히 고민하시다가 네. 그 연애 글은 이제 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망천님이.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는 좀 다른 주제로 해보자. 아, 네. 아 그래서. 네. 그리고 연애도 연애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아니 좀 제발. 아니 잘 몰라도 재밌는 이야기는 알잖아요. 맞아요. 이야기가 나 헤어졌어 슬퍼 이게 아니라 나 어떻게 헤어졌어 어떻게도 구체적인 에피소드 딱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이게 망천님은 소설로만 봐가지고 아... 에피소드로만 알아야 돼. 그 간단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니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기본이에요. 이야기에 썰을 풀기에도 그 썰은 없잖아 본인한테. 아 그니까 대담 좀 뒤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아무튼 K양이 한번 특별 게스트니까 낭독 코너를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떠실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제목은 탈모를 앓는 대학생입니다. 연대숲 샵 6515번째 외침. 안녕 대숲. 22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탈모가 오네요. 탈모 치료도 받고 있고 어떻게든 머리를 분산시켜 커버는 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는 못하긴 해요. 그래도 제 눈에 보이는 빈 머리숱을 보다 보니 자괴감도 드네요.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라니. 별것도 아닌 머리숱이 사람 자존감 참 많이 흔들어 놓네요. 복학하면 어쩌지 싶기도 하고 그냥 옷 사러 왔다가 유독 오늘 머머리가 잘 보여서 보내봐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 머머리라고 썼어요? 네, 머머리라는 단어가 써져. 이거 아나그림이라고 하나? 네. 이런 거를? 아니 그 뭐지? 아, 이거 뭐 야민정, 야민정. 그 야민정인데 어. 아나그림인가? 하여튼 그 영어 용어가 있어요. 또 모르는 거 나왔죠. 또 헷갈렸어. 네. 아 우리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말은 공신력이 없어. 맞아요. 정확도는 네.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니까 네. 믿지 마세요. 네. 레퍼런스 체크 저희는 없습니다. 네. 하시고요. 네. 나름 자료조사를 하지만 그렇게 거의 나무위키에서 네. 나온 내용이 대부분 발췌했기 때문에 네. 공신력은 없다는 거 항상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케이양 목소리 되게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 딱 감사합니다. 라디오 톤이에요. 네. 라디오 사연 듣는 줄 알았어요. 청취자들이 좋아하시겠어. 네. 맨날 이제 거친 남자들 목소리만 들었잖아. 저희 최대 고민이었잖아요. 맞아. 한남 최대 난제. 한남 세 명. 한남 세 명에서 이 고군분투하는 목소리. 맞아. 아니 이게 한남은 아니죠. 한 명, 한 메갈 한 명과 한남 두 명. 아니 메갈은 아니고 저도 한남입니다. 아니잖아. 합리적 네. 페미니스트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어패미 이제 지지 철회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메갈이잖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진짜 이분법적? 이분법적 사고가. 그래요? 네. 우리 탈모 사연 들어봤는데 이거 또 이 희망천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탈모 있으시잖아요. 저 탈모는 아닌데 저는 이마가 M자예요. 아. 네, 근데 이게 그쵸? 탈모 아... 네. 탈모 아니. 아, 그러지 마세요. 또 전다. 아니 그러지 또 마세요. 저러, 또 아, 정확하게 말할까 탈모는 아닌데 왜냐면 저희 탈모는 이제 유전이잖아요. 그쵸? 저희 가족 내력에 탈모가 없어요. 그냥 저도 탈모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때에서 발현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에요. 뭐 제가 도련배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마가 M자인데 그냥 M자로 네. M자로 M자 유지 상태로 네, M자 유지 상태로 쭉 살아요. 네. 얼마나 진행되셨어요? 아 진행이 아니 탈모가 아니라 탈모가 아니에요. 탈모 아니에요. 눈이 커졌어. 동공 확장. 탈모가 아니에요. 그냥 이마가 네. M자일 뿐이에요. M자 이마요. 이마가 넓고. 근데 그럼 이게 이 M자도 라인이 네. 점점 후퇴할 수 아, 그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한번 보실래요? 원래부터 그래서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네 원래 이랬어요. 그냥 원래 이마가 넓은 네. 편이시구나. 원래 이마가 없잖아요. 아. 저는 항상 대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탈모 있으세요? 아 저는 없어요. 이 친구가 대머리라고. 아니라니까. 반말하니까 네. 또. 아 제가 근데 이거를 왜 뽑아왔냐면은 우리가 이 글쓴이를 노리려고 이렇게 뽑아본 게 아니라 그쵸. 제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게 백인들이 대머리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백인들은 반 이상인가? 유전적으로 많아요. 네, 유전적으로 반 이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머리를 빡빡 깎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머리가 이제 까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다 밀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징조가 보이면 그냥 밀어버리는군요. 근데 그게 뭐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게 워낙에 백인들한테 대머리가 워낙 흔하니까 그쵸. 그거에게 놀림감도 아니고 걔네들 뭐 그냥 시원하게 밀고 다녀요. 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막 무슨 탈모 갤러리도 있고 뭔가 탈모라는 병이 희화화돼서 막 무슨 인터넷 문화로서 혹은 네. 유흥거리로 놀림거리로서 밈으로 네. 그렇죠. 밈으로 막 소비되는데 그게 좀 사실은 탈모인으로서 네, 불편해요? 탈모인이 아니에요. 예비 탈모인? 서구권으로 가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걸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유독 심하잖아요. 그렇죠. 외모에 대해서 네, 집착을 하니까. 머리 특히 머리 굉장히 심하고 그 왜 연예인 중에서도 그 탈모 겪는 연예인 나와가지고 왜 안녕하세요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 그 아이돌? 아, 남자 아이돌 네, 네. 분일. 네. 네, 네, 알아요.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 진짜 비주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얼굴 크기 같은 거 일본만 가도 별로 신경을 아예 안 쓰더라고요. 이게 뭐 보이는 거 근데 이거 문화 차이니까. 그리고 나는 오히려 지금 뭐 희망찬님과 말과는 좀 반대로 희화화 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희화화 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거를 진지하게 여기면은 너무 슬퍼요. 아. 데모는 그러니까 탈모는 치료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맞아, 그거 늘치는 뿐이야. 예,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탈모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알아요. 맞아. 알죠. 네네. 그 기능적으로 네. 이제 성기능 말 펑션 문제, 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엄청난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저 그렇죠. K양이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펑션이 안 되는 거? 아, 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저는 탈모가 아닐 뿐더러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탈모가 그쵸, 거의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놀림을 당하기보다는 많이 놀리는 포지션이었는데 그래서 이것까지도 되게 많이 놀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놀리는 걸 멈출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안 돼. 희화화하는 게 그러니까 놀릴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야. 당사자가 그 탈모 당사자가 희화화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 사람은 진짜 스트레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가려서 해야지. 아, 네, 저는 아. 물어봐요. 괜찮냐고. 아. 놀려도 괜찮냐고 물어봐서. 그럼 뭐. 괜찮죠. 당사자가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꾸준히 놀려요. 아,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괜찮다고 했는데 심한 거야. 그러면은. 아, 나 눈치껏 해야지. 맞아요. 어떻게 하죠? 시발 눈치. 야, 적당히 해 좀. 이럴 수도 있잖아. 이제 망천님 탈모인이라서. 계속 아니야. 지금 부들부들하고 있었고. 아니, 저도 이제 약간 템포를 조절해서 아. 놀려요. 이제 아 약간 내가 너무 많이 갔다 싶으면 맞아. 아 오늘은 여기까지 놀려야겠다 하고 이제 또 어떤 날에는 그 당사자가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분 좋게 놀리고 그래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합의. 합의와 눈치값. 네. 합의와 눈치. 맞아. 사실 합의와 눈치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어려운 일 없죠. 눈치껏 행동하라는 게 어려운 거니까. 이게 탈모 근데 은근 이게 백인은 솔직히 비주얼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약간 아시아인이 네. 백인을 봤을 때 괜찮아. 흑인도 원래 머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렇고. 근데 같은 아시아인이 대머리면은 솔직히 눈길이 가요. 그리고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먼저. 맞아. 그리고 이제 난 여성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 남자들끼리 있으면 솔직히 대머리든 말든 상관없었어. 솔직히 그쵸. 신경 안 쓰죠. 그렇죠. 우리 뭐.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소개팅 이제 20대 중반이시니까지 소개팅 나가는데 남자가 대머리예요. 네. 소갈머리야. 비었는데 덮었어. 네. 덮었는데 약간 티가 나. 네.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떤 것에선 다 통용되는 거지만 뭐 폐안얼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머리여도 얼굴이 잘생겼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씨 아 왜 우리도 그렇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비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M자가 너무 후퇴했다 싶으면은 차라리 좀 미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네. 오히려 좀 그래요. 네. 근데 차라리. 또 삭발을 했는 그러니까 아예 대머리인데 이게 또 그 라인이 보이잖아요. 라인이 보이는 것도 있고. 맞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애초에 탈모가 아니었는데 민 사람도 있고 탈모에서 민 사람도 이게 이 대머리 라인으로도 보이니까. 어쨌든 K양은 잘생기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뭐 대머리가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탈모가 좋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뭐 있겠죠. 그쵸 솔직히 있을 수는 없어. 네, 있을 수는 맞아. 없어. 네 만약에 이렇게 두 명을 놓고 봤는데 다 똑같은데 조건이 다 똑같은데 머리만 다르다. 그쵸. 숱이 없다. 이러면은 저는 순 있는 분 택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도 고민인 거고 그러니까 탈모가 고치려고 하는 거. 탈모는 진짜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탈모는 유전이잖아. 내 자식이 걱정이. 맞아. 탈모는 정말 이거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이미지를 좌우한단 말이야 사람을. 그쵸. 네. 늙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로. 회사에도 저희 대머리 저희 팀장님이 아 팀장님 대머리세요? 네, 대머리인 게 저한테 들킨 게 들켜? 아 들킨 게 제가 전날에 술을 엄청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네.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회사에 잤어요. 회사 탕비실에서 잤어요. 자고 한 6시 반쯤에 제가 술 먹으면 일찍 깨거든요. 6시나 한 5시쯤에 깨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토하고 변기에 앉아서 또 자고 있는데 익숙한 그 가래 끓는 거 있잖아요. 딱 들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 뭐지? 7시 반인데? 네. 이 시간에? 어, 벌써? 그리고 똑딱똑딱 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지? 어, 마음 아파. 이렇게 여기서 봤어. 근데 그 세면대 위에서 머리를 아~ 똑딱이 하시고 계신 거야. 우리 그 팀장님. 지금 이제 딴 데 가셨는데 그 닮은 이게 아예 없으시더라고. 아~ 위에 뚜껑을 이렇게 달고 다니시니까. 아 더우시겠다. 그러니까 더위를 많이 타는 이유가 있었어 그분이. 아~ 겨울이거나 여름이거나 항상 땀을 흘리시는 분이라서 이마에. 아~ 이게 고민이에요. 그 나이 때 되면 솔직히 머리 밀만 하잖아요. 그쵸. 50대 초반인데.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또 맞아.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없는 게 또 신뢰를 떨어지게 보이나? 이런 게 있나 봐요 또. 그쵸. 제가 이제 저는 저희도 이제 솔직히 어린 세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없긴 한데 그 윗세대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편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 외모 틀에서 벗어나면 어, 맞아요, 맞아요. 안 좋게 보잖아요. 네, 정확하게 찍으셨네. 아, 비세요. 네. 그러니까 대머리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편견이 아닐 수 있으니까. 비이상적인. 네. 참 슬퍼요. 근데 또 남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자 탈모는 진짜 더 심각해요. 사실 남자는 아이씨 머리 밀어버리고 남자 대머리도 많이 근데 여자 탈모는 진짜 스트레스 것 같아. 삶이 이거는. 끝나는 어.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나는 여성분들이 막 폐경기 오시면은 막 그런 여자가 아닌 느낌 이런 거 느끼신다 하시잖아요. 머리 빠지면 난 더할 것 같은데 여자라면. 그치. 진짜. 막 암 치료하고 이렇게 머리 밀고 그러면은 그 막 엄청 힘들어하고 그래서 막 왜. 가발 만들어가지고 막 주고 어, 이런 보여주기 싫어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갑자기 K양이 탈모가 됐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맹이야. 아 쉽게 말을 할 맞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놀릴 수도 없고. 근데 이분들은 서서히 빠지고 있잖아. 자고 일어났는데 다 빠지는 거 아니 근데 아니잖아. 하루하루가 다를 거예요. 심각하면 막. 그렇죠. 머리 감는데 후루룩 빠지고. 이게 또 보이잖아요. 머리 감고 나서 이렇게 헹구는데 맞아 맞아. 거울 이렇게 뭐지 샤워하고 나서 거울 봤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정수리 맞아, 보게 맞아. 되고 여기 라인 보게 맞아요. 되고. 근데 난 이거는 오히려 아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희화가 되는 게 차이 난 것 같아요. 이거를 막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컴플렉스니까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덮어놓는 순간 어차피 사람들이라는 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머리인 사람들은 예민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안 좋다 생각해요 오히려. 네,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대중들에게 탈모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병이잖아요. 이렇게 병이라는 거를 덮어놓고 아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든 대중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더 이 병 탈모라는 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화자도 이거 쓰신 분도 머머리라고 했잖아. 야민점 쓰셨잖아. 그럼 자기 그 어느 정도 자조적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대중들도 쉽게 이해하고 뭐 이제 아예 정말 모르고 사람들이 덮어놓은 상태로 방치했으면은 쉽게 뭐 탈모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맞아요. 약이 뭐 부작용이 이런 거 있는 것도 사람들이 다 모를 텐데 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사람들 인터넷에 되게 많이 퍼졌잖아요. 노래도 그쵸. 있고 뭐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도 되게 자기 대머리인 거,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되어 있는 거 숨기지도 않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그러니까 희화되든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옛날 같으면 못 나와요. 그쵸. 남자 그냥, 아이돌? 어, 숨기고 계속 살아야 돼. 걔는. 맞아. 원래는 그게 맞아. 근데 그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 나는 긍정적이라고 봐.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야 너 탈모인 거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폭력이지. 근데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중에 탈모면 어때? 맞아요. 어,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아 맞아 나도 탈모이지만 상관없어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그 사람한테 야 너 혹시 탈모 괜찮아 임마 너 옷 잘 입고 관리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굉장히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화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중요하면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뭐 노래도 이제 재밌는 노래도 나오고 하고 막 그 연예인 누구죠? 김광규 그분도 그분도 그런 걸로 이제 희화화가 많이 됐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 조롱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머리라는 하나의 코드 유머를 코드를 삼어서 이게 재밌게 그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러낼 수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게 그 홍석천이 자기가 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SNL이나 어쨌든 뭐 공중파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케이블에서 이제 그런 게이에 대한 밈을 가지고 많이 이제 개그 요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홍석천이 게이라고 자기가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이제 호모섹슈얼에 대해서 이미 많이 논의가 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희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개그 소재로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홍석천이 나와가지고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막 피해가고 그냥 그 네. 개그로서 개그 코드로서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홍석천에 대해서 저희가 막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그 게이라는 대상들을 다 비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혐오 대상으로 보거나 그렇죠. 그냥 그 하나의 개그 코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요소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진짜 본인이 이게 트라우마라서 아니면 상처라서 이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얘기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만약 본인도 즐거워한다 본인도 그냥 받아들인다 슬프지만 즐겁다 슬프지만 즐겁다 아이씨 어쩔 수 없다 씨발 어쩔 수 없지 못 받았는데 씨발 요리야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 뽑아 씨발 맞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 게 맞아요. 이렇게 막 요즘에 사회가 뭐 대머리 대해서 굉장히 뭐 신경 안 쓰고 그런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게 더 짜증날 수 있어 아씨 왜 괜히 놀리는 게 더 편해졌네 이렇게 해서 짜증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 개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맞아 뭐 관련된 거 뭐 또 있어요 뭐 이혼 같은 거 이혼 같은 것도 맞아요 맞아요 10년 전 20년 전 우리 아니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도 어머니들 흉기였어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보통 어머니가 바람 폈다고 생각하거나 상처죠 또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상처고 네.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쟤 이혼했대 맞아, 어머니 안 계신데 어머니 이혼했다더라 왜냐면은 그럼 저 애도 이상하겠지? 또 어머니가 쟤랑 친구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도 되게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행동을 이상하게 하거나 담배 피웠고 그런 애들 피면은 쟤 엄마 없어서 그래 그런 얘기 했던 가정교육 덜 받았다더라 근데 지금 뭐 서장훈 봐봐요 그 이혼남으로 캐릭터를 아예 붙여가지고 나오잖아요 김국진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거를 유머 코드로 소비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뭔가 대중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방송에서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말 못하는 것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뭐 맞아요.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민감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 대우 코드로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다 검증된 거 얘기할 만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쓰신 분 뭐 힘내야죠. 이분은 힘내야죠. 그러니까 네, 이분한테는 너무 우려하시니까 뭐 괜찮아 이런 말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냥 뭐, 대한민국 네. 4천만 탈모인들이 네. 도와주겠죠. 뭐. 그냥 저희는 그냥 이 아픔을 공감할 뿐입니다. 네 맞아요. 네.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고 안 힘든 사람도 있는 거니까. 글 쓴 친구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킹이한께서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엄마가 걱정되는 아들 연대숲 6462번째 외침입니다. 친구 전화번호를 엄마가 비상 연락망으로 달라고 하셨다는 게시물을 보고 궁금해져서 제보해요. 엄마에게 집착하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엄마가 어디 친구분들과 나가시면 늦어지는 경우 무섭고 어디 잘못되셨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9시쯤 되면 엄마한테 전화하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안 받을 때는 엄마 친구들 전화번호가 잊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송도에 처음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엄마가 잘 지낼까 걱정이 되고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연락을 안 받을 때는 가끔 올라오는 위급 상황에 대한 글처럼 엄마도 잘못되신 것이 아닐까,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앞서요. 이게 좀 심한가 싶은 게 엄마가 카톡을 바로 읽으시는 편이기 때문에 한 10분, 15분만 늦어도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해봐요. 평소에는 별로 밖에 나가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랑 보내요. 저는 집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집착이나 과잉보호인가 싶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제가 아직 완전히 독립을 못한 찌랭이인 걸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거. 나랑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엄마 전화를 안 한대요. 되게 반성하게 되잖아. 효자야, 효자. 맞아. 엄마한테 전화한 적이 없다. 우리 엄마 나 지금 어딘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게이야. 저도 약간은 공감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저 막 저렇게.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매일 같이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집에 오실 시간이 안 됐는데 뭐 안 오신다, 한 30분 늦으신다 그러면은 저도 전화를 해요. 어디시냐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우리가 엄마한테 전화할 때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엄마 언제 와? 밥 배고픈데. 엄마 지금 가 있어? 엄마 아 치킨 시켜야 돼. 엄마 오늘 집에 들어와? 나 그러면 엄마 안 들어와? 나 늦어 온다. 그럼 치킨 시킨다. 와 그거 빼고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엄마한테? 그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엄마는. 군대 있을 때 엄마 생각 많이 나. 엄마 나 용돈 좀. 나 그건 아니었어. 엄마 잘 있냐고 전화했지. 용돈 달라고는. 어 되게 보기 드문 효자예요,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 글쓴이도 반대 상황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너무 집착해가지고 어디냐 전화하냐 친구 전화번호 줘라 그쵸. 이렇게 한 걸 보고 자기는 반대로 생각한 거잖아요. 나는 오히려 엄마한테 그러는데 하고 이제 자기 그 생활과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좀 사실 심한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엄마도 사실 엄마는 나 태어났을 엄마 때부터 엄마는 나 태어났을 때부터 성인했을 거고 보통 그렇게 성인이었을 거고 엄마도 다 알아서 사시는 분인데 엄마도 즐겨야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엄마께서 나 전화하면 좀 짜증 나잖아요. 물론 엄마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그래서 아, 엄마 나 어디 갔다 와 어디 친구 만나고 오늘 몇 시에 와라고 전화하고 카톡하는데. 이거는 계속 그런다 생각하면 또 아니잖아요. 엄마 나 알아서 해. 엄마 나 알아서 잘 들어갈 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왜냐면 저는 여기까지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한번 물어보면 다시는 안 물어보니까. 근데 좀 심하죠. 이거는 고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엄마도 성인이고 엄마도 엄마 나름의 삶이 있고 근데 혼자 사신다 그랬잖아요. 엄마도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안 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엄마가 집에서 혼자 보낸 시간도 많고 엄마가 집에 혼자니까 또 밖에서 보낸 시간도 많을 텐데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엄마가 아들한테 잘못된 거고 아들이 엄마한테도 너무 심하면 문제는 맞죠. 그렇죠. 네. 뭐 어머니가 특별히 아프시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치매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해드린 거 같은데 네, 네. 이렇게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인생 사는 거 같지 본인도.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만약 남자분이시면은 쓰신 분이 네. 여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할 걸. 그렇지 않아요? 옆에 여자친구 데이트하고 있어. 근데 아 잠깐만 엄마한테 엄마 지금 어디는 전화해야 돼. 엄마가 카톡을 안 봐. 계속 그래. 아 그러네. 나는 여기를 글쓴이 남자라고 상정하고 읽었는데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이 글쓴이가 남자인데. 아 남자예요? 여자친구와 봤을 때 데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케이야는? 그러게요. 좀 어렵네요. 좋진 않죠. 이게 마마보이나 어쨌든 이거 이 사람 마마보이를 볼 수는 없긴 한데 그쵸. 일반적인 의미의 마마보이는 아니니까 영 마마보이. 이것도 네. 마마보이라 볼 수 있어. 앞서 말했듯이 정도가 중요한데 정도가. 맞아 맞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정도. 얼마나 눈치껏 정도를 지키면서 적정선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나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잠깐 엄마한테.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이러고 막 우리 엄마 전화 안 받아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은 딱 맞아 일주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막 한 달 내내 그러면 나라도 안 돼. 아 나 하루 짜증날 것 같아. 남자친구랑 이제 막 영화관 가 키스하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아 잠깐만 엄마 뭐지 카톡 안 보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야 맞다. 그리고 이제 막 첫날밤 됐어. 첫날밤 됐어. 근데 뭐야 갑자기 첫날밤 만약에 첫날밤이 됐는데 아 신혼여행 갔어. 아 신혼여행 갔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신혼여행 도착했다고. 엄마 카, 사진 한 장 보내고 이제 좋은 시간 보내자고 보냈는데 어 엄마 안 읽어. 잠깐만. 그래 뭐 안 읽지? 아씨 아씨 엄마 또 어디 간 거야? 씨 그러면 죽여버리지. 아 그 전까지 가게 못 갈 것 같아요. 맞아 그 전까지 못 가 이러면. 그리고 이런 증상은 보통 갈수록 심해져. 그죠. 보통 그래. 왜냐면 엄마는 나이를 먹고 점점 약해지실 거니까. 더 걱정되고 네. 그 집착이란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어.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집착? 집착. 남자친구든 부모님이든. 네 부모님은 저에게 정도를 지키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야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 어디고 뭐 하고 있고 언제까지 들어갈 거다라고 말하면은 연락을 안 하세요. 오. 그지 그게 부모님한테 네. 원래 FM 건데 나 이것만 안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때까지 맞춰서 들어가려는 편이고. 아. 네. 이게 어느 정도 맞아 있고. 이 정도면 네. 돼도 속 안 썩이네. 속 안 썩이네. 저는 부모님이 그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위치 파악이 안 되거나 뭐 안 들어오실 때도 물어봐서 지금 어디고 언제 올 건지 들으면은 그때도 이제 마음 안심을 하는 편이죠. 나는 저는 보통 엄마가 연락이 잘 안 와요. 원래 고등학교 때는 연락 많이 왔었는데 성인 되니까 진짜 안 와.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날에 친구가 술 먹자 해가지고 나갔어. 고등학생 때요? 아니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아니에요. 무슨 연락을 하는 거야 키야.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때 8시쯤 저녁 8시쯤 친구랑 술 마시러 나갔어. 먹다 보니까 밤샜어. 네. 친구들 잤어. 네. 그 다음날 오후 4시에 들어왔어. 엄마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아 엄마 집이 있는 줄 알았나 봐 내가. 아... 일어났냐고 왜. 네. 저는 뭐 그 정도인데 지금 거의 원래는 엄청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남 그 저희 집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언니 강아지보다 아래 있어 지금. 우리 망천님은 또 누님이 또 많으시. 네. 그쵸. 또 엄마가 여러 명이잖아 진짜. 에? 아 엄마 여러 명인 느낌 아니야? 진짜 아니, 엄마 말고. 아니. 나는 오히려 좋아하신대 그런 거. 오히려 내가 우리 누나들한테 아 그래요? 연락 많이 하고 걱정하지. 누나들은 저 그렇게 잘 안 찾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저를 진짜 많이 찾죠. 제가 막내 아들이잖아요. 아~ 날 차이 많이 나고. 그렇지. 진짜. 그래서 맞아, 제가 맞아. 지금 자취를 한지 3주가 됐잖아요. 네, 그래. 인턴한 지 3주니까 제 회사가 전 인천에 살고 회사가 경기도 쪽에 있어서 그쵸. 네. 좀 통근하기 멀어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취 시작하고 나서 엄마가 전화 되게 자주 해요. 하루에 한 번,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 꼭 해요. 근데 저도 그걸 아니까 아 엄마한테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귀찮은 것보다도 까먹어요. 막 그리고 또 막 내가 아, 샤워하고 전화해야지 했는데 엄마가 샤워할 때 막 전화했고 왜 안 받아? 씻고 있었어. 타이밍도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전화해서 대단한 게 물어본 게 아니라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 다음에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있어. 제가 말하는 건 엄마도 뭐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알았어. 끝. 주말에 올 거지? 이런 거.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죠. 우리가 뭐 대단한 소식을 들려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잘 있는지가 궁금한 그쵸. 거니까. 뭐 솔직히 진짜, 진짜. 가족끼리 얘기를 많이 해도 친구들만큼 많이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고민 있어서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저는 군대 있을 때 집에 전화를 아예 안 해가지고. 집에서 먼저 전화 왔었어. 그거 좀 심했다. 네, 난 집 생각 별로 안 났어요. 난 진짜. 이거 뭐 적당히 하시면은 좋은 거예요. 예,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좀 반성하게 돼요.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해보고. 엄마한테는 진짜 용건만 간단히. 네, 아버지도 한테도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진짜 안 하지. 근데 이번은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또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더 좀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아빠 계실 때보다. 네. 아 맞아요. 이게 여성 혼자 그 나이 드신 그쵸, 분이 그쵸. 혼자 있는다는 게 뭐 이제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또 어르신 분들은 또 이게 건강에 진짜 언제 언제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네. 탁 될지 모르니까 진짜 그런 면에서 걱정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너무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지.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 맞아요. 카톡이 조금 전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엄마 나갔다 엄마 오늘 못 타. 지하철 타, 택시 타, 버스 타. 버스는 좀 위험하고 택시 또 쏘라타. 그만해. 쏘라타 타면 위험하니까 저희 모범버스 번호판 잘 보고 맞아. 아빠 엄마. 보자 기억해. 번호표 찍어서 보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어요. 피곤해. 아, 피곤해. 그냥 저처럼 하지 말고 사세요. 남처럼 살아, 남처럼. 반반씩. 어, 반반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사연들이 다 그쵸. 훈훈하거나 네. 아니면 별 얘기가 없네. 이게 망천님이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맞아요. 자극적인 것 좀 빼고. 어. 네. 저 자극적인 게 좋은데. 네. 싱겁게. K양은 자극적인 게 좋아요? 싱거운 게 좋아요? 저는 정도가 좋아요. 정도만 이렇게 중도 또 이렇게 중도가 나왔네. 아쉬운 스타일이야. 다음에는 자극적인 거 하나 뽑아보죠.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담백하고 깔끔한 청년 불학부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청취하고 뭔 지랄하는 거야? 나 알아던 거 하니까 너 힘든다. 이거 원래 2부가 해줘야 되는데 2부 해야 되는데 2부가 없으니까 잠깐 환기 멘트? 네 환기 멘트 저희가 네. 꼭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냐 혹시 무슨 코드야? 맨날 까먹어. 대속견물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네. 문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